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백두산은 혁명의 고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영순 작사, 유명춘 작곡인 노래는 주체 70일 198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주체의 해와 별이 높이 솟아 오르고 우리 민족의 녹시 깃들어 있으며 조선 혁명의 옥년 뿌리가 내린 조정의 산,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대하여 긍지 높이 노래한 작품입니다. 레네린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시작되는 노래는 동쪽 단순 2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은 시종일관 약기박자로 흐르면서 숭음하면서도 격정에 넘친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원한 백두의 독소를 새겨주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그보다 종다운 품 나는 몰라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 제작사 리군수 작곡인 노래는 주체 53, 196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오보이 수련님과 사상도 용도도 동망도 그대로이신 또 한 분의 골출한 위인을 높이 모신 온 나라 전체인민의 크나큰 행복과 환희의 감정을 격조 높이 토로한 성가작품입니다. 노래는 백도의 기상과 탐욕을 한몸에 재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오보이 수련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 위협을 영원한 승리로 빛내어가려는 천만 국민의 옥년 드놀지 않는 신념과 의지를 간결하면서도 정서 짙은 시음악적 흉상으로 훌륭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감정은 단순 일부분 흉식으로 된 특색 있는 선율 형상에 의하여 의미 깊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율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에 공감하고 목매여 흐느끼는 소정적 주인공의 내적 충동을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의 허상 교체 속에서 부드러운 리듬 진행과 소정적 양상이 짙은 음조 진행으로 졸졸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치는 조에서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과 칭송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잘 형상하고 있는 것을 아유 정서 깊은 위인 칭송의 노래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